나를 광야 1등 baby 바라서 신상도 복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바라서 후배들 인사도 이젠 좀 알 것 같아 리허설도 능숙하게 일러 후배로 생기고 이젠 좀 나로 나가는 것 같아 oh shit 근데 눈앞에 5-6년차 선배들 그제야 느끼지 아직 멀기만한 현주를 대중 선생님들은 작년까진 부담 안쳐 고1 학년 신이라며 괜찮다며 나를 앉혀놓고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몇 가지 덕목으로 알려줬지 선입견 악플 이중 다내 역사 그리고 뭔가 쉽 선생님 벽이 더 수능이 있나요 1등 하면 성공한 가수인가요 그런 것도 좋지만 음악이 하고 싶어요 일단 내 학업대로 할게 날 좀 냅둬 야 Work it out, work it out 24시간 Running out 걸리면 눈치 따윈 보지 않아 걸린 대로 막 나갈 거 색안경 끼고 내들 잡으러 출발철 돌이켜보면 완전 피말려 닥쳐 이제 난 2학년 이건 제 시대 시발점 고고 숨어라 내 잔머리가